What are the white man? Who the world this guy? Money for bad. Now, 지구 돌아봐서는 협회 다 겐. 무슨 모두 따라 나는 멀리 날아갈래? 어? 여보세요, bitch? I got my pocket and chocolate rich. I got my J and my ugly raps. Go play that on a Spotify. Why? 바로 필요해서 카카 talk. 걸어버린 슈퍼 라디오도 못 나와. 이 노래는 나 때문에, 나 때문에, yo. 너무 빠라, 근데 아파가다. 돌아다녀봐서나 배울 게 많아. Looking so breezy, fake rappers be copying easily. We're out of just feeling get bling bling. We live in the 21st century, huh? 저기야 봐봐, 무거워 가방. 어디야 받아? 난 여자랑 받아. 말을 touch, 말을 touch, 말을 touch. Money touch, 걸어 touch, 가라 touch. 전혀 신은 watch. Columbus 서로 없는 척을 아직 거짓말을 해. 드디어 할렐루야. Oh shit, 싹 다 털어놔. 잘 먹고 잘 살면 돼.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. 움직일 수 없음. 이 자리에서는 목숨 이상해. I'm doing shit by the old school. I'm like a caveman old news. 무기 없이 들어가 동굴. 존나 재미없어 나 혼술. 말을 터지 말을 터지. 사람 들 다 지랄 털지. 나는 계속 손을 벌지. 내 손목과 목을 펴지. 자기야 뽀뽀 규칙 없이 살아. If you take a shit where it's never gone before, then I'm taking it for the bitch. What is mine? 손바닥아 내 집 앞마당 마냥 뛰어놀아. 세상이 전부 나의 놀이동산. 신나 신나 love it a loca. 삶 안에 삶만 가만 못 앉아. 또 돌아다녀 역마사. 무에서 유혹던 길도 만들어. 물꼬를 서 역사를 살아. 저기야 봐봐, 무거워 가방. 어디야 받아? 난 여자랑 빨라. 말을 touch, 말을 touch, 말을 touch. Money touch.